새더미 속에서 피어난 장미 피 맺힌 세월을 참고 견디며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말자고 다짐한 마음 생명의 불꽃 참사랑이란 괴로운 시련 참사랑이란 찬란한 기쁨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장미 피 맺힌 세월을 참고 견디며 다시는